어둠 밤 하늘 밝게 빛나는 저 별 외로운 나를 꼭 닮아서 아픈 사랑에 후회로 가득한 슬픈 눈물 자리 됐구나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서로를 모르던 때로 돌아가 그댈 떠나보내던 어리석은 일 절대로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수 있다면